싫다마는 운명의 도시로 정든 땅 언덕길에 초가 집 짓고 낮이면 밭에 나가 기삼을 메고 밤이면 사랑방에 새끼 꼬면서 새들이 우는 속을 알아보련다. 거들피리 꺾어 불면서